자기야, 나 자기랑 오늘 집에서 놀고 싶은데. 그리고 집보다는 섹시해서 침대가 다 젖을 것 같거든. 그래서 나 오늘 모텔 가고 싶어. 오랜만에 모텔 가고 싶다. 우리 한번 자기가 막물 나올 때가 너무 좋더라고. 그러고 있으니까 사랑해주고 싶잖아. 그러면 우리 오늘은 모텔에서 노는 걸로. 벌써 상상만 했는데 막 올라온다. 벌써부터 우리 자기를 더 적실라면 엄청 분위기 좋은 모텔 가야겠다. 그리고 다 적실 거거든. 이제 젖으러 가볼까? 모텔 찾아봤는데 모텔이 하나도 없어. 그래서 풀빌라 빌렸어. 여기 베란다로 나가면 우리만 쓸수 있고 아무한테도 안 보이는 쬐끄만 수영장이 있다. 물 좋아하잖아. 그리고 더 야해질 수 있을 것 같아서. 수영복을 안 챙겼어? 어차피 우리만 있는 건데 다 벗고 하면 되지. 나는 다 벗고 수영할 때가 제일 좋던데. 그리고 자기랑 같이 있으면 이런 데서도 해보고, 저런 데서도 해보고, 자기랑 안 해본 곳 없었으면 좋겠어. 다 해보고 싶어. 하나도 빼놓지 말고. 물속에 들어가기 전부터 우리 자기는 왜 이렇게 젖어 있지? 난 자기가 이렇게 젖어 있을 때가 제일 좋더라. 젖어가는 모습이 너무 좋아. 그러면 나도 젖어가거든. 우리 자기 벌써부터 너무 많이 젖은 거 아니야? 아직 제대로 시작도 안 했는데. 자기 벌써부터 팬티에서 물 샌다. 나는 왜 이런 거 보면 너무 흥분이 되지? 하지만 이렇게 물 많은 거 보면 더 사랑한단 말이야. 그리고 이렇게 물이 셀 때마다 매일매일 하고 싶어. 채워주는 느낌이야.

Thank you.